우리 지난 시간 죄가 처리되어오는 과정을 두 국면으로 소개했습니다. 용서와 도말입니다. 용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성경 아름다운 보물 같은 주옥 같은 약속들이 있죠. 우리가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할 것이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할 것이요. 계시록 1장 말하기를 그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사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흙같이 붉을지라도 희게 양털같이 눈같이 희게 하겠다고 보증하셨습니다. 우리의 허물이 빽빽한 구름처럼 많지만 구름이 사라진 같이 안개에 사라진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용서받은 죄가 최종적 도마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후의 속죄 때 진심으로 회개한 자의 죄가 하늘의 기록에서 도말되고 진심으로 회개한 자인가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 뭐 하는 것입니까? 조사, 심판하는 것입니다. 좀 이따 대정투의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최후의 속죄 때 진심으로 회개한 자의 죄가 하늘의 기록에서 도말되고 다시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지 않게 되어 있는 것과 같이 그 상징에 있어서도 죄는 회중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 광야로 옮겨지게 되었던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죄 도말이다. 그러면 용서받은 죄인들의 죄가 이제 최후의 속죄일 때 도말되어야 죄가 그들에게서 완전히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대쟁투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성경 일일이 펴지 않겠습니다. 다시 쉬운 말씀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 이 주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대쟁투 419페이지 말씀이죠. 그와 같이 1년 내내 매일 진행된 사업을 통해서 이스라엘 죄가 성소로 옮겨졌는데 그 죄를 도말하기 위하여 특별한 봉사가 필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소와 지성소를 위해서 속죄하라고 명령하셨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아시죠? 두 염소를 선택하여서 한 염소를 속죄제물로 죽여서 바쳐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법궤에 뿌린다. 기다리고 있는 한 염소, 아사셀 염소에게 보세요.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다 성소로 옮겨진 다음 속죄일의 피가 법궤에 뿌려진 다음 회개하여 뿌리 되어서 성소로 옮겨진 회개한 신자들의 모든 죄가 성소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죄를 창시한 사단을 의미하는 염소의 머리에 죄를 다 옮긴 다음 그 염소를 사람이 없는 광야로 내쫓게 되었을 때 성소가 정결해집니다. 지금 주님께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핵심이죠. 누가 이 속죄 혜택을 받을 사람인가? 누가 죄의 도마를 받을 사람인가? 누가 지성소에서 행하시는 예수의 중보사업의 혜택을 받을 사람인가?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대쟁투의 23장 하나님의 성소의 부분을 깊이 좀 읽어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422페이지에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실제로 회개한 자의 죄를 성소로 옮기신다. 하늘 기록책에 우리의 죄의 기록이 다 남아있죠? 그것이 안 지워지고 남아있습니다. 다만 그 뒤에 용서라고 기록만 해두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의 죄의 목록과 기록이 대속죄일 때까지 남아있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그 죄를 도말하기를 원하시는데 누가 그 혜택을 받을 사람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형적 지상 성소 정결이 그것을 더럽혀왔던 죄를 도말함으로 되었던 것처럼 하늘 성소의 실제적인 정결도 거기에 기록된 죄를 도말하거나 제거해 버림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누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속죄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기록책을 조사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심판을 받고 있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라오, 백성, 디게아, 의롭다, 심판받다 뜻입니다.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시대의 교회의 뜻입니다. 그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시대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지금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뭐 하십니까? 조사, 심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듭 반복하면 누가 이 속죄 혜택을 받을 사람인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회개한 자들의 생애가 그들의 품성이 율법과 조화되었다는 사실이 판명될 때 그들의 죄는 도말된다. 너무나 분명하죠? 그들의 죄가 용서받은 죄인들이 여러분 말씀처럼 성소 안에서 예수와 함께 먹고 사는 경험 속에서 그들의 회개가 깊어지고 그들의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그들이 하늘에 적합한 품성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들의 품성 율법과 조화되어지는 성소 안의 삶을 산 그들이 친례 요한의 기별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난 사람들이 됐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증거 열매가 나타난 사람들이 그 열매를 조사 심판 때 율법책을 펼쳐서 서로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사 심판입니다. 그 판결이 이루어질 때, 그 판결이 합당할 때 회개한 죄인들의 죄가 도말당하는 것입니다. 여기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가랴 뽑은 기별 1권의 395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죄의 저주를 제거해 버리신다. 죄가 완전히 끝나게 하신다. 또한 주님께서 마음에서 죄에 지배하는 권세를 끝나게 하셨으며 신자의 생애와 품성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순수한 특성을 증거하게 만드신다. 예수님은 당신께 간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모든 신자들이 율법의 저주와 정죄에서 해방할 뿐만 아니라 죄의 타락에서 구원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어서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옷 입혀주심으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신자가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성화의 과정이 없이는 아무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 사실 때문에 주님께서 뭐 하시는 것입니까? 붙잡아라, 붙잡아라, 붙잡아라. 심판을 아직 우리에게 베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 벌써 끝이 났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심판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각자에게는 심판이 아직 안 베풀어졌습니다. 영감의 주석 보시면 너무 엄중한 말씀이 있어요. 소환장을 다 지금 발부했어요. 발부 다 붙였어요. 우리 개인에게 날짜는 언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그분의 시간표대로 이제 되었다. 이 사람에게는 더 이상 기회를 준들 더 이상 회개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분께서만 아셔요. 호시아 말씀처럼 에브라임은 무상과 연합하였으니 내버려둬라 라는 선고가 언제 내릴지 모릅니다. 성경을 연구해 보시면 몇 번 말씀을 드렸죠. AD 31년 1월 11일 새벽에 예수를 죽이기로 사형 판결을 언도한 제사장들의 운명이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살아있지만 하늘에서 끝난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가장 불쌍하죠. 마치 노아 홍수 때 문은 닫혔는데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구원이 끝난 것을 모르고 신나게 살았습니다. 맞습니까? 1월 14일 금요일 우리로말 안식일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일 밤이죠. 12시가 좀 넘어서 유다가 떡을 한 조각 가지고 밖을 나가는 순간 그는 끝이 났습니다. 쉽게 말합니다. 심판이 결정된 것입니다. 표상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31년 1월 14일 금요일 오후 3시에 유대의 교회가 끝이 나버렸습니다. 이 사실 그들은 모르고 안식일에 예배드리고 앉아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것은 지금 여러분 각자의 심판이 아직 집행되지 않고 있음을 감사하셔야 돼요. 왜요? 아버지 나이피 아직 입맞지 않는 남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아버지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라는 주님의 중보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품성의 변화의 시간을 더 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은혜의 은혜를 더함으로 죄의 저주에서 끝날 뿐 아니라 성화의 과정을 반드시 그치게 해서 구원 얻고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을 더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한 사람들은 재림이 지체되어지니까 세상으로 자꾸 돌아갑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을 또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천국에 지망하기 위하여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율법의 요구에 응해야만 한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을 때에만 이 일을 할 수 있다. 쉽게 풀이해드리면 예수님께로부터 그 마음을 그 사랑을 받아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예수를 바라봄으로 마음에 생기 있고 예수를 바라봄으로 발전하는 원칙을 계속 받는 것이며 이리하여서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셔서 신자들은 은혜에서 은혜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품성에서 품성으로 자라게 되어진다. 따라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영적 성장을 이루므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된다. 이리하여 예수께서는 죄의 저주를 끝나게 하시며 신자로 하여금 죄에 속한 행동이나 역량에서까지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다. 너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 일이 하늘 첫째 칸에서 이루어지는 경험, 성소 첫째 칸의 경험, 성화입니다. 성화. 십자가의 뜰의 경험은 뜰에서 성소로 옮겨지는 즉시 이루어지는 경험은 죄의 저주에서 죄의 정죄에서 과거의 죄의 죄책감에서 죄의 속박에서 건져내는 구원의 경험에 불과합니다. 이 구원 받은 사람이 이제 성소 안에서 행동과 영향에서까지 습관에서까지 예수와 동행함으로 점점 승화되어서 하늘에 옮겨놓아도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성소 첫째간의 경험입니다. 이걸 성화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과정이 여러분 고난과 역경과 굴욕과 눈물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해 보십시오. 한 사람도 이 과정을 통하지 않고 구원 얻은 사람이 한 사람도 있는가 살펴보십시오. 없습니다. 순교와 가난과 극기와 배고픔과 지식과 능력과 수치, 가난, 외로움, 고독, 배신, 배도 다 경험하고서야 그의 성화가 되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큰 병이 들었을 때 믿음으로 의사에게 자신을 맡기고 수술대에 놓으면 그 칼이 우리를 잘라서 특별히 골수한 뼛속에 있는 암을 다 긁어내는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요? 낫기 위해서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고쳐주는 분이십니다. 정결케 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성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고민이 살짝 생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구세의 경륜이 너무나 얄팍한 지식에 불과해서 이런 진리가 외쳐지면 어렵다 그럽니다. 대학원생 수준이라 그럽니다. 아니면 착각입니다. 복음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너무나 잘못 가르쳐왔고 너무나 껍데기만 가르쳐왔고 너무나 유치원만 가르쳐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복음의 의미를, 구세의 경륜을 우리는 올바로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생각이 납니다. 부자 관원이 슬퍼하며 떠나시더라. 예수께서 그를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붙잡으면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은 우리를 강제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으로 강권합니다. 그 강권하심에 아브라함처럼 어떤 대가를 치를지라도 모세처럼 희생하기를 기꺼이 즐겨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만 구원이 선물로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생보다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왜 발버둥 치고 돈을 붙잡고, 왜 발버둥 치고 살려고 애를 씁니까? 목숨 연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목숨. 목숨 연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목숨. 목숨 이 땅에서 끝이 납니다.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여러분 뭘 하실래요? 잠시 있는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붙잡습니다. 목숨을 걸고 붙잡습니다. 애착을 가집니다. 밤새도록 뛰어다니고 돈을 벌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걸 안 뺏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은행에 저축합니다. 투기합니다. 로또 복권을 사면 왜 그렇습니까? 살려고요, 살려고. 근데 여러분,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늘의 생명이 있습니다. 모세는 그걸 알고 왕위를 기꺼이 버렸습니까?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땅을 다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그물도 다 버렸습니다. 마태는 직업을 다 포기했습니다. 삭개오는 재산을 다 처분했습니다. 요한은 자아를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자아를 다 하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만큼 가치 있고 행복한 영광스러운 일이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에 선택하심에 기꺼이 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리법은 기별 1권 395페이지 성령의 약속 읽어보시면 이런 경험이 이루어질 때 죄가 도말받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확실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각자 부자 선지자 성수와 성마 대쟁투 하나님의 성소 하늘의 성소 읽어보시면 너무나 정확하게 이 주제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와 도말이라는 국면을 통하여서 우리 신자들에게서 죄의 저주를 끝내게 하시고 행동과 습관과 우리 영혼의 마음에서부터 죄의 흔적을 영원히 지우시고 깨끗이 하시고 완전히 정결케 하시는 그 일을 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되게 후회하지 않는 고린도후서 7장의 말씀처럼 모든 과거의 죄에서 깨끗해지는 회개를 경험하시고 회개한 자에게 주어지는 거듭남의 은혜를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제 내 삶 속의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서 과거의 죄가 더 이상 나를 얽어매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고 승리하고 이기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내 영혼의 성소 안에서 죄의 흔적의 상처가 치유되어져서 다시 말하 예수께 거듭남으로 받은 그분의 마음과 품성이 마음과 생각이 내 마음과 내 생각으로 자꾸 굳어지고 습성화되어서 습관되어서 다른 말로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드디어 지성소가 열려서 죄를 도말하기 위해 심판하실 때 우리의 품성이 열복과 조화된 사실이 판명되어질 때 전에 용서받은 모든 죄의 목록이 싹 지워지고 용서는 되었지만 네 기억에 남아있는 죄의 흔적을 싹 지우시고 하늘 책에서 나에 대한 모든 죄의 흔적이 싹 지워질 때 우주에서 하늘에서 나에게서 성소에서 내 죄를 찾아볼 수 없는 때 그게 성소 정결입니다. 그 죄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 죄를 짓게 한 마귀에게 다 옮겨졌습니다. 그게 바로 성소 정결입니다. 지금 여러분 영혼의 성소에서 죄가 버려지고 깨끗게 되어지는 경험이 지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성소에서 주님과 함께 들어가셔서 지성소의 속죄 은혜를 통하여서 그 죄가 영원히 도말받는 경험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면서 혹시 높아심에서 언급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주님이 지성소에 계시는데 용서가 없는가? 아닙니다. 지금도 용서가 주어집니다. 구속의 경륜이라는 큰 시간표 속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은 십자가의 봉사가 아니고 지성소에 봉사를 하시지만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지금도 십자가의 피가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줍니다. 지금도 우리가 거듭난 은혜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최종적 그분의 봉사의 사업은 지성소의 사업으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최종적 우리의 목적지는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서 지성소로 나아가셔서 죄를 도말 받는 은혜를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교회에 주어진 성소 진리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 듣는 신자들은 어렵고 너무나 표정이 높고 불쾌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반드시 가야 할 우리의 목적지 신앙의 이정표의 마지막 도착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분의 소원 구원의 마지막 마무리 작업은 반드시 그치고 경험하셔야 합니다. 아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회개하고 여호와께 나아가시면 이 경험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을 하실 것입니다. 모처럼 하나님의 용서와 도말의 놀란 은혜의 성소봉사의 경험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져서 진지한 의미에서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라는 진리가 경험되어져서 다시 오실 재림의 그날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평강 가운데서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마지막 성도로 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많은 신자들은 참 복음이 전개되어질 때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 까닭은 진리가 어려워서가 아니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 멀기 때문임을 인정하게 해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우리가 초보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달콤한 말에 미혹되어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겠습니까? 지금은 아직도 은혜 받을 만한 때며 구원의 날임을 감사합니다. 아직 주님께서 하늘 성소에 계시는 동안에 지금도 주께 나아가서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중생의 경험과 승화의 경험과 온전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심판일에 사는 우리의 생애 절대 잊지 말게 하시고 바보처럼 속아서 땅의 일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무식한 자처럼 속아서 말씀을 게을리하고 더하니 함으로 자기 기만에 속지 않게 하시고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은 이 말세 그들에게 속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유대인처럼 되는 우가 범치 않도록 원합니다. 각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시고 각자가 자신의 영혼을 정직하게 관리하게 하셔서 성경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영감의 말씀으로 달려가게 하셔서 성령을 구하게 하셔서 아무도 무지한 채 속임당한 채 잊지 말게 하시고 이 명료한 영원한 복음 구원의 진리를 이해하고 경험하여서 마귀에게서 죄에게서 완전히 구원받는 진정한 구원의 경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